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정리는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수상으로 임명된 토리사 메이에게 15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호상지기에 맞게 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했습니다. 한편 이날 리영어 외무상도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외무상으로 임명된 보리수 존슨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